go go go go girl I know I'm not in my sweet girl 돌아가 와 나에 대해 와 있기 타이요 아니와 love maker 옷도 새 나이네 와 아주 되면 나이요 시구색도 시세인데 카라믹도 나댔다 시즈까지 시큰 고운 시대 입금 옷소 내로 넘어 왔을 때 어버릴 때 눈오사 시키가에 새 나이도 걸어맞을 버릴라 Sorry sorry sorry sorry 니가 싫어 심마 이상 니끼리 심했다 그녀 하나 사이에 baby Shorty shorty shorty shorty